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순서로 노래 내 심장의 목소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희종 작사, 림금송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103, 2014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만 사람이 심장을 뜨겁게 격동시키며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요 내 심장의 목소리는 제목처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사랑하며 부르는 노래로 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우리 인민들 누구나가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세상 만사를 다 잊고 달콤한 잠에 드는 그 시각, 자식이 걸어갈 인생길을 도도모시는 어머니,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때로는 기쁨으로 들먹이시고 때로 근심으로 잠 못 이루시는 어머니,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깨우쳐주고 또 밀어주는 어머니, 이러한 어머니들을 다 합친데도 비길 수도 없는 위대한 어머니를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받들어 본 지난날과 함께 경려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흘러본 나날을 긍지 높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한 점의 추위라도 인민의 보금자리에 스며들세라 심장의 열기로 뜨겁게 품어주시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우리 당의 뜻임없는 신조로 투쟁의 기치로 내세우시고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끝없는 러고와 심려를 바쳐 꽃피우신 인민의 기쁨에서 가슴 뭉클하는 행복과 웃음, 도없는 보람을 찾으시었으며 인민을 해치려는 자들은 단호히 징벌하시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시려 손군의 복음을 높이두신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었습니다. 바로 백두산 졸세위인들께서 조선노동당을 영도하시었기에 이 땅 수천만의 자식들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어 빛나는 삶을 누릴 수 있었고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하기에 우리 천만 국민은 그 누구나 가슴에 품은 모든 생각을 꾸밈도 없이 가식도 없이 진정을 토치어 아뢰었고 아픈 매 속에 어머니 사랑을 더욱 알게 된 못난 자식도 주저없이 스스럼없이 안겨들며 숨겼던 잘못도 서슴던 허물도 그대로 터놓았던 것입니다. 한편의 명곡을 통해 본 정깊은 어머니. 이것은 우리 천만 국민의 가슴 속에 간직된 어머니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더욱 친근해지고 자유로우며 사력이 있고 아름다워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래가 안고 있는 흉상의 세계, 노래를 듣고 부르는 천만 국민의 소중의 세계는 이렇듯 심오한 것입니다. 위대한 어머니께 드리는 천만 자식의 진정이 담긴 미용가사는 또 하나의 훌륭한 명곡을 낳았습니다. 충분한 종소족 안착감을 가지고 사색적으로 은근히 시작된 노래의 선율은 후렴 부분에서 끌어오르는 감격과 맹세의 감정을 안고 강렬하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 앞에 더욱 순결하고 떳떳하게, 더욱 자랑스럽고 충직한 아들, 딸로 억세게 성장할 충종의 교리를 다지며 위대한 헌혈일체의 위력으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 노래를 부르며 승리와 위훈만을 새겨갈 것입니다. 어머니께 아뢰니다. 국민도 없이 가식도 없이 진정을 토칩니다. 그러면 정 못난 자식도 정을 다하여 키워주신 어머니 주저 없이 스스럼 없이 그 품 속에 안겨들며 다음은 인민의 환희,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촌만고민의 심장 속에서 분출하는 열광의 환희가 어떤 것인가를 꾸밈없는 진실한 인민의 생활감정 그대로 펼쳐 보여주는 가요 인민의 환희. 차허근 작사, 안종호 작곡인 가요 인민의 환희, 이 노래는 주체 103, 2014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지난 몇 해 사이에 우리 저곡은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꺾이는 위대한 전변으로 하여 더더욱 아름다워졌고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욱더 희망 넘친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경려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인민의 모든 락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문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민은 실생활 체험을 통해서 삶의 진리로 간직하였습니다. 가사에는 인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환희를 안겨주는 위대한 품인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가 격전 높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진 사상 주제적 내용은 손율에 의해서 더욱 생동하고 실감 있게 형상되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리듬을 타고 긍지와 환희 넘치 락천적으로 흐르는 박력 있는 손율은 경려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흉흉하는 우리 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생동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노래는 원수님을 모시고 흉흉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힘있게 거머쥐동하며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쁨의 파도 가슴에 솟아일어나 천하제일 미인을 모시고 사는 인민의 정심이요 우린 무엇도 부럽지 않아 온수님 계시기 희망을 주니 우린 무엇도 부럽지 않아 온수님 계시기 우린 누구도 두렵지 않아 온수님 따르기 용광 속에 행복 속에 소름 높이 살리라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